김일성 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가 주최 106 2017년 5월 9일과 10일에 진행됩니다. 생태환경 보호와 의학 및 농업의 발전이라는 주제 밑에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토론회에서는 환경과학, 의학, 농학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게 됩니다. 토론회에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여러 나라의 대학, 과학연구기관들에서 권위 있는 학자들이 참가하게 됩니다.